말하지 그래서 행복한 줄 알았잖아 잘 지낸다고 겨우 믿었는데 솔직히 몰랐어 네가 올린 예쁜 사진만 보면 미워도 하고 참 속상했는데 나 때문에 그랬네 맘은 아닌데 그래 난 네 걱정에 나 흔들릴까봐 나 행복해 되잖아 너 그랬잖아 근데 왜 그러고 사는데 잘된 일이라도 잘 헤어졌다고 믿었던 내가 정말 뭐가 돼 쏟아질 것 같아 아플 줄 알면서 왜 끝낸 거니 여전히 반갑고 그리울 거면서 내가 그립지